미국은 무모한 선제 타격 기도가 처리할 파국적 국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대조선 정책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떠들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안은 제위하고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대조선 정책안에서 우리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데 대해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동아일보와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여론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던 승냥이가 갑자기 양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철면피성과 양면성을 체질화한 위선과 허위, 기만의 왕초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개점하기 바쁘게 우리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도를 찾는다며 선제 타격이니 강도 높은 경제 제재니 남조선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니 하는 극단적인 방안들을 쓸어모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고 광고에 댄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북 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신의 한 수니 최종적 군사 조치니 하며 목총을 돋군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것은 외과 수술식 선제 타격안이었다. 그러한 미국이 대조선 정책안에서 선제 타격안은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여론을 내돌리는 데 대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아메리카인가라며 콧방귀를 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원래 상대방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불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행동으로서 수립된 작전계획의 내용과 타격수단들의 성능, 전개상태를 보면 그 기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강행되고 있는 기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그 자체가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핵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주요 전략적 거점들을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전계획 501호 4D 작전계획과 같은 선제타격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괴뢰들 자체가 이에 대해 내놓고 공언하고 있으며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 핵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부스호 등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핵전략 자산들이 그것은 중동지역에서 전과가 있는 리상적인 선제타격수단이라고 요란하게 광고에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비 실, 레인저, 델타포스 등 아마조나 수강 유역의 독사 이름을 방불케 하는 미제 침략군의 특수부대들과 괴뢰군 특수전 무력이 잠수작전이여 뭐여 하면서 우리 형용의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도발을 감행해보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다. 남조선은 물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괌도 등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에 동원될 지상, 해상, 수중, 공중 타격 수단들과 특수전 무력들이 상시적인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얼마 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무장관 딜러스는 비무장지대까지 돌아치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 노골적으로 떠버렸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 정책 작성자들 속에서 선제 타격은 공개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작전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이 내돌리는 여론에 얼마나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제외했다고 떠드는 것이 극단적인 대조선 정책안에 대한 내외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날로 격앙되고 있는 우리의 초강경 대응 태세를 룩자쳐버리는 기만 술책이며 선제 타격을 실전에 옮기려는 범죄적 흉계의 발로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는 동방의 핵강국, 전략로켓 강국으로 위엉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멸족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전용한다. 미국은 이미 선임자들이 쓴맛을 볼 때로 보았으며 휴지장이 된 지도 오랜 선제타격 계획 자체를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한다.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안으로 말하면 이미 20여 년 전에 그 파국적 국가로 하여 자멸 안으로 락인 찍혀진 골동품에 불과하다. 하기에 지금 미국의 고위 정객들까지 수십 년 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북이 핵을 보유한 오늘에 와서 이루어보겠다는 것은 기괴하고 위험천만한 발상, 탁상공론의 주제로도 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반대 배격하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선제 타격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를 우려하는 재지반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참한 운명을 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인 선제타격 수단들을 모두 끌어내가야 한다.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그에 따른 움직임과 수단들 모두가 무용지물로 되는 법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그 어떤 방식의 침략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혁명무력 앞에서 화약내를 풍기며 함부로 너덜거리다가는 어느 시각에 벼락이 터질지 모른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우리 백두산 혁명가 안구는 남조선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 본토의 침략의 아성을 핵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적대 세력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리성을 잃고 우리를 선제 타격하려는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강위력한 핵타격 수단들은 우리식의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핵강타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3월 24일 평양.